우리 잡은 두 손 이대로 멈춰있던 순간 이대로 참 많이 닮았던 우리 이 시간의 끝에 끝내 우리 다 모든 게 미련이 될 뿐이야 이제 상처만이 더 남아 깊이 될 뿐이야 우리 잠시 쉬어가요 잠깐 기대봐요 거짓말같이 괜찮아져 스친 바람에 조금 더 안아줘 자꾸 목이 메어도 다 참지 말고 그냥 울어도 돼 괜찮으니까 정말 그냥 울어도 돼 언젠가는 먼지처럼 그냥 스쳐가는 기억에 아무렇지 않게 나를 보고 그냥 안아도 돼 이렇게 우리 오늘을 또 살아 모든 게 미련이 될 뿐이야 이제 상처만이 더 남아 깊이 될 뿐이야 우리 잠시 쉬어가요 잠깐 기대봐요 나는 아무렇지 않으니까 스친 바람에 조금 더 안아줘 자꾸 목이 메어도 다 참지 말고 그냥 울어도 돼 괜찮으니까 전부 잊기로 했으니까 꿈을 꾸던 내 곁에 그렇게 잠시 남아 쉬네요 스친 바람에 우리를 조금 더 안아줘 자꾸 목이 메어도 다 참지 말고 그냥 울어도 돼 괜찮으니까 정말 그냥 울어도 돼 그냥 스쳐가는 기억에 아무렇지 않겠죠